여기 붙어라 모두 모여라 We gon' party like 맘을 열어라 머리를 비워라 불을 지펴라 정답은 묻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느낌대로 가 Alright 하늘을 마주하고 두 손을 다 위로 저 위로 날 뛰고 싶어 oh. 나나나나나나나나 Wow, fantastic baby Dance I wanna dance, dance, dance, dance Fantastic baby Dance I wanna dance, dance, dance, dance Wow, fantastic baby 이 난장판에 끝판왕 차례 땅을 흔들고 3분으로 무충분한 race 분위기는 wire Catch me on fire 진짜가 나타났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한 수위 모래 벌판 위를 미친 듯이 뛰어봐도 거뜬한 우리 하늘은 충분히 너무나 푸르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란 말이야 느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심장 소리에 맞게 뛰기 시작해 막이 끝날 때까지 yeah. I can't baby don't stop this 오늘은 타락해 미쳐바라게 가는 거야 Wow, fantastic baby Hold up.